길을 걸었지.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.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갖고 있던 거지.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. 마음을 열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.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.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. 오, 떠나버린 그 사람. 오, 생각나네. 오, 돌아선 그 사람. 묻지 않았지. 왜 나를 떠나느냐고.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.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.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.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.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.